HUBS. 시를 잊은 그대에게. 벌써 10월의 첫 번째 목요일입니다. 한양대학교 가을축제 애한제의 두 번째 날이기도 한데요. 축제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어느덧 서늘해진 날씨에 드디어 장렬하던 여름 햇빛과는 작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선선한 날씨에 어울리는 커피 한 잔 생각나지 않나요? 그렇다면 제가 메뉴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고소하고 달달한 헤이즐넛 커피 어떤가요? 10월 6일 오늘의 탄생어가 영어로 헤이즐넛이라는 이름을 가진 개암나무거든요. 포도처럼 생긴 열매를 깍 깨물자 도깨비들이 도망갔다는 전래동화 속 그 개암나무입니다. 혹시 개암나무의 꽃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화해입니다. 화해라는 단어는 싸움하던 것을 멈춘다는 의미 말고도 화목하게 어울림이라는 뜻이 있죠. 여러분의 화목한 하루에 어울리는 시를 선물해드릴 저희 라디오 시를 잊은 그대에게. 오늘의 시는 무엇일까요? 노래 하나 듣고 읽어드릴게요. 거린 레드의 We Fell in Love in October. 이형기 낙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에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고인 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악뮤의 낙하. 방금 읽어드린 시는 이형기 시인의 낙화입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시인데요. 그럼 이 시를 쓰신 이형기 시인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나요? 사실 이형기 시인은 다른 시인들에 비해서 그 생애가 잘 회자되지 않는 시인 중 한 명입니다. 저는 이형기 시인을 다재다능한 천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시인의 아버지는 학교 공부 외 다른 일에는 일절 관심을 두지 말라며 교과서 외의 다른 책은 읽지도 못하게 하셨다는데요. 그런 아버지 몰래 시인은 친구들에게 빌릴 수 있는 책은 몽땅 빌려다 봤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책을 읽었는지 당시 시인과 친구들은 소설 미치광이 삼총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시인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 외에도 하고 싶은 게 많았다고 해요. 유행가 가수가 되고 싶었고 서커스단의 그네뛰기도 하고 싶었고 역도 선수가 되고 싶어 돌렸기를 열심히 들어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느 청년처럼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던 이형기 선생은 결국 시인이라는 길을 선택하는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다른 시인들의 얼굴을 구경하러 갔다가 참가한 백일장에서 낸 시가 장원을 했는데요. 이것이 문예지에도 실리면서 무려 만으로 16이라는 어린 나이에 등단하게 된 사연입니다.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것도 축복인데 그것을 잘하기까지 한다니 너무 부럽네요. 호기심과 재능이 풍부한 삶이란 정말 멋지지 않나요?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자, 이제는 기나긴 모험을 시작할 시간. 좀 이랬던 짐을 메고 현관문을 열 시간 정이 들었던 집을 등지고서 익숙한 이 동네를 벗어나서 내 발 앞에 그려진 출발선 이젠 딛고 나갈 그때가 된 거야 앞으로 좀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 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봅시다. 교과서에서는 이 시의 역설적 표현에 주목합니다.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는 시구를 통해 이별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별을 겪으며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역설적으로 강조했다고 설명하는데요. 의심할 바 없이 시의 특징을 잘 전달하는 설명이지만 이 시를 이렇게 형식주의적 측면으로만 보기엔 너무나도 배울 점이 많은 시인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는 연이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꼭 연인 관계가 아니라 가족, 친구 관계에서도 이별은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시 속 이별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이별이 사랑의 소멸을 의미하진 않죠. 여전히 사랑하더라도 이별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놓아줄 줄 아는 태도가 인생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를 읽으니 최근 개봉한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시한부가 된 아내의 남은 시간을 아름답게, 신나게 보내주려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요. 가족들은 아름다운 이별 후에 마냥 슬퍼하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성숙의 길을 택하죠. 시 속 메시지처럼 이별해야 할 순간을 인정하고 열매 맺을 가을을 위해 섬세한 손길을 흔드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이 큰 감동과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미디어 속에서 가을은 흔히 이별의 계절로 표현되는데요. 실제로 저의 인생에서도 가을에 이별을 한 경험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를 마음에 새긴 뒤로 이별은 결코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사랑하는 일은 헤어짐을 수반하고 반대로 헤어짐은 나의 성숙과 또 다른 사랑을 데려와 주니까요. 류승룡, 염정아의 네 명의 뜨거운 안녕. 좀 잘 지낼게. 가끔 둘이 눈 안 부에 모진 가슴 될 수 있길. 어떤 아픔도 견딜 수 있게. 목요일엔 명시가요. 다시 돌아온 명시가요. 오늘은 특별하게 시구를 인용한 가요 대신 독특한 가사로 교과서에 실린 가요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보아의 넘버원입니다. 넘버원은 그냥 신나는 댄스곡 아니야? 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넘버원의 가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자인 소녀가 청자인 달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징성과 서정성이 돋보이는 넘버원의 가사는 똑같이 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소재로 달을 사용한 고전시가 송미인곡과 엮여 EBS 수능교재에 실리기도 했죠. 한국 문학에서의 달의 전통적 상징성과 이별의 정한을 서정적으로 잘 담은 가사라고 평가되며 중학생 음악 교과서에서도 실린 바 있습니다. 보아의 넘버원. 어둠 속에 네 얼굴 보다가 나도 몰래 눈물이 흘렀어. 소리 없이 나 따라오며 비춘 건 finally 나 알고 감싸준 거니. 이형기 비 오는 날. 오늘 이 나라에 가을이 오나 보다. 노을도 가라앉는 저녁 하늘에 눈먼 우화는 끝났다더라. 한색 보라로 칠을 하고 길 아닌 천리를 더듬어 가면 푸른 꿈도 한나절 비를 맞으며 꽃잎 찍어라 꽃잎 찍어라. 산 넘어 산 넘어서 네가 오듯 이 나라에 가을이 오나 보다. 퀸의 Somebody to Love. in you, but I just can't get no relief. Lord, somebody, ooh, somebody, somebody, can anybody find me? Somebody to love. Yeah. I work, he works hard every day of my life. I work till I ache my bones. At the end. Take home my heart away. Oh, yours my own is all out. My heart is mine. Praise the Lord. 방금 읽어드린 시는 이형기 시인의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요즘 날씨에 읽기 좋으시죠? 그리고 오늘 시를 잊은 그대에게 전해드린 시는 이형기 시인의 낙화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낙화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시 속 낙화는 꽃 화자를 썼다면 낙화놀이의 화는 불 화자를 쓰는데요. 불교 유래 중 하나로 숟가루를 한지에 말아 줄에 단 것을 불을 붙여 불꽃이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놀이입니다. 애군을 막고 번뇌를 사라지게 하는 의미를 담은 의례예요. 깜깜한 밤에 빨갛게 타들어가는 불꽃을 보고 있으면 그 장관에 정말 번뇌가 사라지는 듯 하는데요. 줄불놀이라고도 불리는 이 낙화놀이는 10월 한 달간 안동, 함안, 세종 등 다양한 지역에서 많이 열린다고 하니 마음이 복잡한 분들은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단어, 다른 한자지만 둘 다 사람에게 감명을 주는 존재인 듯하네요. 이형기 시인은 본인이 소학교 시절 장문 시간에 쓴 글의 첫 줄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요. 가을은 벌레 소리로부터 온다 라며 글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감성적이고도 딱 알맞은 문장 아닌가요? 여러분이 느끼는 가을의 신호는 무엇인가요? 저는 거리에서 꼬릿한 은행 열매 냄새가 날 때, 아 진짜 가을이 왔구나 싶은데요. 마냥 반갑지는 않은 향기지만 곧 낙엽이 지고 날씨가 시원해질 시기가 온다는 증거 같아서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짧은 가을이 지나기 전에 각자만의 가을을 그리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지금까지 PD 하지민, 기술의 김채연, 저는 오늘의 신앙송자 서은재였습니다. HUBS